갈수록 win-win 난 나리선 갈라리에 비리보는 조그만 캡틴 You ready? Get ready? 난 여기서 만나 라리 Now 분위기가 좋아 그렇다면 okay Okay 가득가득도록 터는 것도 okay 뭐라고 뭐라 하고 다녀도 you know I'm okay 알잖아요 난 너래 아니에요 난 라리 맞추면 뭐 어쩔 건데 Welcome aboard.